같이 도맡아 쇼윈도 마부시이 가라스니 우츠루 와타시 노 나카니와 와타시 와 모오이나이 나니 보시테데모 아나타노 가게가 소바니 이데 키에나쿠테 키세나쿠테 무네 노 후카이 야미니 逃げ込んだまま 出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街並み騒がしい人の波恋人たちは笑って幸せを競い合って